사라져가고 쳇바퀴 돌듯 끝이 없는 방황에 오늘도 매달려가네. 거짓인 줄 알면서도 겉으로 감추며 한숨 섞인 말 한마디에 나만의 진심 담겨있는 그곳에 가려고